동화 한국어 버전 용감한 재단사. 아주 먼 옛날 어떤 작은 마을에 리올이라는 재단사가 살았어요. 리올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가장 예쁜 드레스와 옷을 만들고 있었어요. 어느 날 리올이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 파리들이 리올 주위로 날아왔고 리올은 파리를 쫓아내려고 했어요. 아이, 파리는 정말 짜증나. 저리 가. 갔다. 너희들이 내 상대가 될 것 같아? 더 왔잖아. 내가 너무 만만하게 보였나? 저리 가. 다 꺼지라고. 일곱 마리다. 혼자 일곱 마리를 쫓았어. 파리도 내가 무서웠나 보네. 내가 용감해서 그런 거겠지. 모두에게 알려줘야겠다. 리올은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치즈 한 덩이를 찾았어요. 치즈를 주머니에 넣은 리올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용감함을 말하러 갔어요. 리올은 수풀에 걸려있는 새를 발견했어요. 이 새는 쓸데가 있을 것 같으니 내가 가져가야겠다. 리올은 가방에 새를 넣은 후 다시 길을 떠났어요. 마침내 언덕에 이르렀고 걷느라 많이 피곤했던 리올은 이곳에서 쉬기로 했어요. 아, 너무 많이 걸었어. 이 바위에 기대 누우면 정말 좋을 것 같군. 아, 정말 편한... 리올은 몹시 놀랐어요. 바위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위가 아니었거든요. 리올은 위를 올려다보고 자신이 거인의 발에 기댔었다는 걸 알았어요. 거대한 거인은 작은 리올 앞에서 일어서고 있었어요. 세상에나! 거인이잖아! 바위가 엄지였어. 왠지 냄새가 나더라. 내 발에 냄새난다고 말하지 말아줄래? 넌 내가 누군지 몰라?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거인이라고. 나는 많은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했지. 너 정말 날 모르는 거야? 몰라. 그런데 너도 날 모르는 거야? 난 혼자서 일곱을 쫓아냈었다고. 알겠어? 일곱? 그래, 맞아. 혼자서 말이야. 뭘 일곱이나 쫓아냈을까? 사람일까? 거인인가? 파리는 아니겠지? 설마 고작 파리를 쫓아냈다고 저렇게 자랑하는 거겠어? 좋아. 그럼 너의 힘을 보여줘. 이거 할 수 있겠어? 거인은 큰 바위를 들고는 힘을 주었고 바위는 이내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게 다야? 난 바위를 주보로 만들 수 있다고! 리올은 가방에서 치즈를 꺼내고 힘을 주었어요. 치즈에서 즙이 흐르는 걸 본 거인은 그게 치즈인 줄 모르고 리올이 말한 걸 믿었어요. 멋지네! 이번에는 잘 던지는지 보자고! 거인은 바위를 들어 멀리 던졌어요. 바위는 꽤 먼 곳까지 날아갔어요. 헤! 더 멀리 던져보라고! 그건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지! 리올은 가방에 손을 넣어서 새를 꺼냈어요. 리올은 새라는 걸 모르게 손으로 잘 감췄다가 저 멀리 던졌어요. 새는 매우 기뻐하며 자유롭게 하늘로 날아갔어요. 어떻게 한 거야? 내가 던진 건 떨어지는데 왜 네가 던진 건 날아가는 거지? 그거야 내가 더 잘 던지니까. 네가 더 약하기 때문이지. 넌 냄새도 나잖아. 냄새 안 난다니까. 좋아. 이 나무를 동굴로 가져가야 하는데 네가 날 좀 도와줘. 도와줄 수 있겠지? 당연하지. 넌 기둥을 들어. 나는 가지를 들 테니까. 기둥이 더 무거워 보이는데 왜 내가 들어야 해? 거인아, 당연히 기둥이 앞에 있으니 네가 들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닐까? 난 동굴이 어딘지 모르니 나무의 뒤쪽을 들도록 할게. 알겠지? 거인은 리올의 말대로 했어요. 거인은 강하고 천둥 같은 목소리를 가졌지만 똑똑하지 못했어요. 거인은 무거운 기둥을 들어서 뒤쪽을 볼 수 없었어요. 만약 볼 수 있었다면 리올이 여유롭게 나무에 앉아 있는 걸 보았을 거예요. 철수가 휘파람을 불더니 나뭇가지가 가벼운가? 정말 힘이 세잖아. 나보다 힘이 센 건 못 참아. 저놈을 죽여야겠어. 동굴에 도착하자 리올은 거인이 보기 전에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정말 안 힘들어? 나뭇가지를 들고 오는 건 쉬웠구나. 이봐 거인 친구, 난 손짓만으로도 일곱을 쫓아냈다고. 큰 나무를 들고 언덕을 오르는 건 쉽지. 아주 쉬운 일이었어. 몸풀기 정도였다고. 저기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는 게 어때? 어디 따로 갈 데가 있어? 아니 없어. 재워주면 정말 고맙지. 리올과 거인은 같이 밥을 먹고 자러 갔어요. 하지만 침대가 리올에게 너무 커서 리올은 방구석에서 잠을 청했어요. 그날 밤 거인이 침대로 다가오더니 리올이 자고 있다고 생각한 침대 가운데를 아주아주 힘껏 내리쳤어요. 됐어! 그놈을 없애버렸으니 이제 푹 잘 수 있겠어. 아침이 되었고 거인은 기쁘게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리올이 있던 방문이 크게 열리며 리올이 나왔어요. 좋은 아침, 냄새나는 거인씨. 덕분에 정말 잘 잤어. 그런데 침대가 망가졌네. 아, 미안해. 밤에 잠꼬대를 정말 많이 했나 봐. 어떻게 살아있지? 이건 말도 안 돼! 거인은 겁에 질려서 달아났고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리올은 계속 길을 떠났어요. 이번에는 어떤 나라에 도착했어요. 리올은 정원에 들어가 푹신한 잔디에서 잠들었어요. 잠든 리올을 본 경비병은 리올을 깨웠어요. 넌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이 궁전에 들어올 수 있었지? 폐하에게 전해주세요. 저는 일곱이나 내쫓은 리올이라고 하고, 그리고 폐하를 뵈러 왔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경비병은 놀라서 리올을 왕에게 데려갔어요. 와, 궁전이야. 일곱 파리 덕을 보네. 안녕하십니까, 폐하. 반갑습니다. 저는 혼자서 일곱을 쫓아내버린 리올이라고 합니다. 그거 참 놀라운 일이군. 나라를 어지피는 두 거인이 있네. 사람들을 괴롭히고 가축을 잡아가기도 하지. 자네가 숲으로 가서 그들을 잡아주게 부탁하네. 파리덕에 망했다. 그러면 자네에게 보상으로 내 딸과 나라의 절반을 주도록 약속하겠네. 오호, 파리덕을 보는 게 맞군. 알겠습니다, 폐하. 제가 숲으로 가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병사는 원하는 만큼 데려가도 좋네. 아닙니다. 병사는 필요 없습니다. 혼자 가서 두 거인을 아주 쉽게 무찌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리올은 깊은 숲으로 갔어요. 숲에 도착한 리올은 잠든 두 거인을 찾았어요. 리올은 잠든 거인 위로 뻗은 사과나무에 올라가 사과 두 개를 땄어요. 이제 재미 좀 봐볼까? 리올은 사과를 한 거인에게 던졌어요. 돌을 맞은 거인은 잠에서 깼어요. 야, 방금 나 때렸어? 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자고 있던 거 안 보여? 내가 왜 널 때려? 잠이나 자. 꿈이었나 보네. 거인은 다시 잠들었어요. 리올은 다른 사과를 다른 거인에게 던졌어요. 거인은 화가 나서 일어났어요. 아, 날 때렸어? 뭐? 안 때렸어? 나 자고 있던 거 못 봤어? 날 때린 게 분명해. 날 깨운 것도 모자라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이 자식. 그때 리올이 남은 사과를 반대편으로 던졌고 두 거인은 사과가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누구가 우리를 괴롭히러 온 것 같아? 그런 멍청한 사람이 틀림없어. 어서 잡아오자. 두 거인이 다른 나무로 다가갔을 때 두 거인은 큰 우리에 갇히게 되었어요. 으가이! 두 거인은 우리를 부수려 했지만 곧 그들은 지치고 말았어요. 리올은 미소 지었어요. 잡았다! 폐하, 두 거인을 잡았습니다. 이제 따님과 나라를 주시는 겁니까? 이리 쉽게? 아직 안 되네. 한 가지 더 들어주게. 나라의 끝에 있는 숲에 유니콘이 있는데 나에게 데려오게. 그러면 내 딸과 결혼하고 나라의 절반을 주도록 약속하겠네. 네,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폐하. 리올은 유니콘을 잡으러 숲으로 갔어요. 유니콘은 정말 아름다운 생물이었죠. 유니콘은 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넌 누구지? 나의 숲에는 왜 들어온 거야? 왕이 당신을 데려오라고 절 보내왔어요. 왕이? 난 왕에게 기회를 주었어. 난 소원을 하나 말했지만 그는 들어주지 않았지. 그게 뭐였죠? 제가 들어드릴 수 있어요. 무지개가 보고 싶어. 내 친구들은 다 봤는데 난 아직 못 봤거든. 네가 보여준다면 널 따라 왕국으로 가겠어. 리올이 하늘을 보자 구름이 껴서 곧 비가 올 것처럼 보였어요. 잠시 생각하던 리올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게 다예요? 정말 쉬운 일이네요. 금방 무지개를 보여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리올과 유니콘은 비를 피해 나무 밑으로 갔어요. 날 속이다니. 무지개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비를 보여주는 거야? 전 마법사예요. 비를 이용해 마법을 부리죠. 힘을 충분히 모은 다음에 무지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비가 그치자 구름이 걷히고 무지개가 나타났어요. 지금 저기 봐요. 하늘을 보세요. 정말 예쁘구나.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해. 마법사야, 고마워. 약속대로 너와 함께 왕에게 갈게. 그렇게 리올과 유니콘은 왕에게 갔어요. 폐하, 유니콘을 데려왔습니다. 부디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알겠다. 나라의 절반을 주고 내일 내 딸을 주도록 하마. 다음 날이 되어 결혼식은 성대하게 열렸고 온 나라가 기뻐했어요. 그날 밤 공주는 침대에서 리올이 잠꼬대하는 걸 들었어요. 여기 코트를 자르고 잘 꿰매줘. 코트? 꿰매? 내 남편은 특별한 귀족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재단사였잖아? 화가 난 공주는 그 즉시 바로 왕에게 가서 따졌어요. 리올에게 떠나라고 할 수 없다. 그건 옳지 않아. 하지만 걱정 마라. 병사들을 시켜서 쫓아내도록 하마. 그때 리올을 좋아하는 수상이 왕이 하는 말을 들었었고 그 즉시 리올에게 가서 모두 얘기해줬어요. 리올, 오늘 밤에 자네는 위험해질 거야. 왕이 자네를 쫓아내려 하거든. 조심해야 하네. 네, 그래요? 정말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네요.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났어요. 그날 밤 리올의 방 앞에 왕의 병사들이 나타났어요. 병사들은 리올이 잠들기만을 기다렸지만 리올은 잠들지 않았어요. 리올은 병사들이 오는 소리를 듣고 크게 말했어요. 나는 위대한 리올이다. 나는 혼자서의 힘으로 일곱을 쫓아냈고 바위에서 집을 짜내고 아주아주 아주 위험한 두 거인을 가두었지. 지금 잠꼬대하는 건가? 코는 크게 골 수 있는데 잠꼬대를 크게 할 수 있었나? 어리석은 것들, 내가 문 밖에서 날 덮치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 내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줘야 하겠나? 우리가 온 걸 알잖아. 도망가자. 지금 많이 화가 난 것 같아. 도망쳐. 병사들은 숙소로 도망쳤어요. 리올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들었어요. 그날 이후 리올의 힘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리올은 자신 있게 나라를 다스렸고 부인과 행복하게 살았어요. 리올은 강하지 않았어요. 리올은 힘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리올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사용했어요. 여기 파리가 있어요. 끔찍해라. 파리가 먹게 두세요. 저에게 행운을 주니까요. 리올이 길을 떠나게 된 것도 파리가 행운을 주어서 그런 거였겠죠?